하나 둘 셋 넷 Left and right, left and right, left and right 17 하! 잊지 말아야 해 출발선에 설 때 나는 무릎 뜨고 고개를 들어 추진력을 얻고 나면 제일 먼저 baby I'm so gone 친구들 불러와 I'm a celebrate I'm 너무 말려 we party today 과메스 달려 꼬리를 휘날려 도와줘나 버팔로 Red carpet 위를 줌 내일은 잘나갈 거야 더 아물면 대기권을 더 서로 더 하하하하 스무 번 더 하하하하 이것은 가슴 선에 The math is a ceremony 시원하게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Rip it, rip i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Rip it, rip it 기분 좋을 땐 걱정 없이 저도 확실하게 follow me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Rip it, rip it Yeah, I burn up, I burn up, I burn up, I burn up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말을 두드려 어쩌고 저쩌고 시그널 슈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달콤한 내일이잖아 행가래 하늘 향해 blow 달리고 달리고 달려봐도 도대체 어지 억지를 내가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yeah 그럼 뭐 어쩌냐고 안 뛰는 것도 방법이라고 아무리 한 번 Let's go.